잠을 기다려 네가 있는 곳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내 맘속에는 너만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 I promise you baby I promise you baby I promise you baby 네가 있는 곳에 갈게 I give you my love I give you my all 시간이 멈춘 듯한 그리운 밤 I give you my life oh, give you my all 그대가 있어 고마워 I cry 네가 보고 싶어서 I cry I cry 한참을 걸었어 네가 있는 곳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내 맘속에는 너로 가득한 걸 알고 있잖아 I promise you baby I promise you yeah promise you baby 네가 있는 곳에 갈게 I give you my love I give you my all 시간이 멈춘 듯한 그리운 밤 I give you my life oh give you my all 그대가 있어 고마워 I cry 네가 보고 싶어서 I cry 네가 있는 곳에 갈게 끝나지 않을 우리의 설렘 한 그리운 밤 I give you my life Oh, give you my all 그대가 있어 고마워 I cry 네가 보고 싶어서 I cry 그대가 있어 고마워 내가 있어